길을 가다가 이런 글을 본 적 있습니다. 분개위염. 무슨 말이냐고요? 듣고서는 잘 모르시겠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낡은 담장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삐뚤삐뚤하지만 크게 쓰여 있거든요. 붕괴위험.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글자만 보고 한마디만 듣고 특히 지나는 길에 그저 귀에 들어오는 말만 듣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맥락을 보면 알 수 있죠. 맞춤법이 틀려도 문법이 틀려도 혹은 글자가 아닌 기호라도 상황을 보고 주변을 살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달이 안 된다면 그건 전하는 마음, 뜻이 부족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알아듣고 싶은 마음이 성의가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Nothing's gonna change. FM 영화 음악 오늘 첫 곡, 영화 I Am Sam 중에서 루퍼스 웨인라이트가 부른 Across the Universe 들려드렸습니다. 방송국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가끔 편집이라는 것에 경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특히 TV가 괘씸한데요. 녹화를 하고 나면 나중에 저는 제가 한 프로그램을 다시 모니터를 하지 않는데 누군가가 너 그 다음에 이런 말 했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제가 앞뒤 맥락에 안 맞는 말을 한 것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이 참 싫어요. 근데 가끔 살아가면서도 편집에 대해서 아주 싫증이 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앞뒤 맥락을 다 따져가면서 이해하는 그런 어떤 사려 깊음, 배려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전면적인 관계에서만 그런 배려를, 사려 깊음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편집을 하면 스스로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편집을 하면 한 사람이 한 사실이 전혀 다르게 왜곡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사시면서 편집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방송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말이에요. 오늘 첫 곡은 박원경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박원경 씨 28일이 생일이셨네요. 제가 생일 축하 못해드려서 어떡하죠? 너무 늦었죠? 보니까 원경 씨의 사연을 지금 보니까 원경 씨의 생일만은 제가 축하를 해드렸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번처럼 비참한 생일을 맞은 적이 있나 싶네요. 제 생일인지도 몰랐지만 28일까지 제 여자친구에게 해줘야 할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급여 자체도 지금 몇 개월째 밀린 상태에서 사장님이 일일이 각 현장마다 전화해서 미안하다라고 하시고 그녀는 내 생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화만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지금은 아예 전원을 꺼버렸네요. 오늘도 불면증 때문에 병원에 갔다 오면서 제 인생이 갑자기 서글퍼지더군요. 비까지 내리고 이 밤을 또 어떻게 하면서 지내야 하나 하면서 언제 이 글을 올려주셨죠? 여하튼 11월 끝나는 무렵에 이 글을 올려주셨네요. 아이엠쌤을 혼자 보면서 다 큰 어른이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크크 하니까 옆방에 있던 직원이 어디 아프냐고 그러더군요. 생일이라는 거 옛날처럼 잊고 살아야 하는 건데 자축이라도 해야겠죠? 생일 축하한다 원경아 하면서 스스로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아유 제가 미리 불러드릴 걸 지금 너무 후회가 되는 거 있죠. 미리미리 이거 게시판을 잘 보면서 챙겼어야 하는 건데 좀 죄송합니다. 원경 씨 지났지만 생일 축하드려요. 참 요즘에도 그런 카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느 나라에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생일을 좀 늦게 축하할 때는 늦게 생일을 놓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축하 카드가 따로 그 상점에 한 코너에 있거든요. 미안해 늦게 생일 카드 보내서 뭐 문구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거 하나 집어들면서 아휴 이거 이 카드 보내면 조금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원경 씨의 이 사연 보면서 갑자기 그 카드가 생각이 나네요. 원경 씨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리고요. 사연을 읽으니까 괜히 저 그 여자친구한테 화내려 그래요. 물론 다 사정이 있었겠지만 자, 원경 씨의 신청곡을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는데 두 번째 곡도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상민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요. 영화 시카고 중에서 캐더리 제타 존스와 르네 졸리가가 함께 부르는 I Move On. 좋았는데요. 계속 범님이 막 놀다 놀다 그러면서 봐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불신이 생기면은 그런 걸 극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일종의 폭력이 정당화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아쉽고 뒤죽박죽이어갖고 좀 엉망이었거든요. 헐리우드 영화 납지 않게 되게 건조하고, 사실 헐리우드라는 생각이 진짜 안 들었어요. 영화에서 억지도 전혀 안 부리고, 그리고 차분하게 조정하는 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되게. 네,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영화들을 만나보는 시간. 필름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 모시기 전에 저희가 청취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사회에 갔던 우리 FM 영화음악의 청취자들이 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영화인지 이지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영화에 대한 건지 아시겠어요? 예. 아, 제가 모르겠습니까? 네, 그 미스틱 리버라는 작품입니다. 예.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꼭 보세요. 이번 주에 제가 지금 세 편 소개해 드릴 텐데, 세 편 다 너무너무 훌륭한 작품들이라 꼭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미스터 리버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진 작품은 아닌데요. 이 영화가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인지도에 비해서 반드시 보셔야만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 예, 저희 시간에서 몇 번 이야기는 했어요. 영화를 보진 못했지만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 연출작이라는 최근작이라는 점 때문에 저희는 이미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24번째 연출작이에요. 벌써 24번째예요? 언제 24편이나 만들었나 싶은데, 그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요. 뭐 앱솔루트 파워나 스페이스 카우보이 뭐 이런 영화들이 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연출작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 연출작 하면은 그 예전에 용서받지 못한 자 이 정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뭐 어느덧 24편, TV 영화까지 치면은 26편을 지금까지 만들었더라고요. 뭐 자신의 뭐 그 출연작들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숫자고,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출연작만큼의 숫자를 채우지 않을까. 출연작이 제가 알기로 한 55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55편 정도를 채우려면 지금... 근데 이제 이 스튜디오 워낙 빨리 찍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죠. 이 영화가 39일 만에 찍은 건가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단하네요. 예. 원래 그 잡혔던 촬영 기간보다도 더 빨리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절대로 테이크를 길게 가지, 그러니까 그 몇 번 걸쳐 가지 않고 한두 번만에 소화하고 배우들의 직관과 본능적인 연기에 맡기고 그다음에 저의 산에 늘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과 일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현장이 된다고 해요. 이 미스터 리버는 보스턴에 있는 미스터 리버를 배경, 그러니까 과거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세 명의 친구가 있고요. 세 친구가 그 보스턴의 미스틱 강가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경찰을 사칭한 어떤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 대 남성의 성폭행이죠. 네. 그 성폭행을 다른 두 친구가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그 아픈 기억을 잊기 위해서 세 친구가 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점점 관계도 소원해지죠. 25년의 세월이 흐르고 세 친구 중에 한 명의 딸이 납치돼서 살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세 친구가 다시 만나요. 한 명은 조직폭력배의 두목이고요. 또 한 명은 경찰이고 또 한 명은 그 친구의 딸을 그렇게 한 것으로 용의자로가 된 어떤 백수,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네. 이야기인데 아까 얼핏 어느 청취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헐리우드 영화 같지 않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스트우드야말로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고전 헐리우드적인 영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이 영화는 굉장히 건조하고 또 무심한 듯한 표정으로 지나갑니다. 모든 드라마들이. 근데 그것은 이스트우드의 표정만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워낙에 그렇게 이제 살가운 배우가 절대로 네. 아니고요. 네, 포커페이스고 굉장히 그 고독도 아니고 그냥 심드렁한 표정으로 네. 예, 스크린을 배회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총을 꺼내서 황해의 무법자나 더티에리 같은 작품을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네. 이 영화의 색깔 자체가 감독의 그런 표정을 닮아 있습니다. 네. 굉장히 건조하면서도 이제 힘이 넘치게 가다가 어느 순간 관객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듯한 네. 어떤 통렬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어렸을 적에 그 친구의 성폭행 사건에 관련된 어떤 죄악 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잊혀지지 않고 그것이 새로운 의미로 재생되고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결코 이것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굴레는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굉장히 씁쓸하고 굉장히 네. 어두운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이스트우드는 특유의 그런 어떤 연출적인 이제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연출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드라마가 정말로 좋은 데는 이스트우드뿐만이 아니고요. 새 배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숀 펜, 팀 로빈스, 케빈 베이컨. 네. 저는 이 영화의 예고편을 봤을 때 네. 숨이 막히더라고요. 저 세 사람이 같이 나온다는 사실에 네. 정말 대단하겠구나 생각을 했고 네. 역시 대단하고요. 새 배우 모두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새 배우가 모두 다 예. 연출을 한 경험이 네. 있는 사람들이라 뭐 현장에서 정말 그 배우이자 감독인 그 네 명이서 참. 대화를 나누고 영화를 찍었을 거 예. 생각하면 그거 자체만도 너무나 멋진 풍경일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이 영화에는 뭐 로라 리니, 마샤 게이 하든 또 로렌스 피시번 같은 정말 대단한 연기파 배우들이 나옵니다. 이 배우들이 네. 나와서 어떤 관객의 취향에 부합하려는 아기자기한 드라마나 또 맛깔나는 대사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툭툭 던지듯이 드라마가 네. 치고 나가고요. 그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관객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고전 헐리우드적인 맛이 있습니다. 이 고전 헐리우드라고 얘기할 때는 예전 존 포드나 뭐 이런 시절에 정말 묵직한 남성 감독들의 네. 영화 스타일을 이스트우드가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고 최근 사라졌던 그 전통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부활시키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캐릭터와 드라마로 아주 전공법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렇게 영화를 찍은 것 같은데 저도 예고편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었는데 영화를 아직까지 못 봤네요. 하여튼 음악은 어떤가요? 음악도 뭐 이스트우드는 아시겠지만 작곡도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 자기 영화에 나오는 그 테마, 스코어까지도 작곡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도 음악도 뭐 굉장합니다. 자, 그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직접 영화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미스틱 리버의 메인 타이틀 들어봅니다. 재즈 광희자 뮤지션인 그다운 그런 영화음악이었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작곡한 미스틱 리버의 메인 타이틀, 영화 미스틱 리버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개봉하는 신작 영화들, 좋은 영화들을 필름 2.0의 편집장이신 이지훈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 또 볼만한 영화, 강추하시는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예, 다음 작품은 Love Actually라는 작품입니다. 예. 원제가 Love Actually, Actually. is... All around인가? 예, 그렇죠? 어디에나 있다, 사랑이다. 근데 왜 이렇게 딱 잘랐대요? 이게 원제도 이렇습니다. 이제 뒤에 붙는 것이 네. 원제가 다가 아니고요. 원제 자체가 러브 액츄얼리고요. 그래요? 마치 뒷부분 것은 부제처럼 이렇게 살짝 있습니다. 영화도 보시면 처음에 그 전 문장이 나왔다가 뒷부분이 네. 싹 사라지고 네. 러브 액츄얼리 딱 남는 이제 그런 영화인데요. 아, 그렇군요. 자, 이 작품은 사실 미스틱 리버 같은 영화들과는 좀 다른 의미에서 네. 정말 그 겨울에 어울리는 네. 예. 그런 영화예요. 이 작품은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랑에 대한 감정이나 참 제가 그 닭살 돋는 영화들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네. 이 영화는 굉장히 닭살 돋게 하면서도 네. 소영을 다시 보고 싶어요. 다시 보고 싶고 네. 너무 많이 웃었고 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이 작품은 예. 그 마치 뭐 오헬리의 단편 소설집들이나 뭐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과거의 사랑에 관한 어떤 동화들이나 단편 같은 것들을 연속해서 10개를 이어놓은 듯한 그런 작품인데 네. 그런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에서 아실 수 있겠듯이 무슨 대단한 작품적인 어떤 성과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 사랑에 관해서 사랑의 본질에 관해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가장 솔직하고 또 가장 꾸밈없이 붙여놨어요. 어떤 면에서 이 영화는 굉장히 순수하고 노골적이고 순진할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전공적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네. 그것이 이렇게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데에는 각본의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각본과 또 이제 연출력, 배우들의 연기가 다 종합이 되겠지만 이 작품의 감독은 그 리처드 커티스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은 이것이 데뷔작입니다만 네. 영국에서 치자면 영국 영화인데요. 뭐 임권택 감독 정도의 대단한 명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국 그 제작사 중에 워킹 타이틀이라고 있습니다. 네. 많이들 아시는 네 이름만 번, 되면 네. 네 번의 결혼식 한 번의 장례식 또 노팅힐, 뭐 브리짓 존스의 일기 이런 영화들이 전부 다 워킹 타이틀의 작품이죠. 네. 영국에서 가장 뛰어난 네. 드라마들과 가장 뛰어난 멜로 휴먼 드라마들을 만드는 그런 제작사인데요. 리차드 커티스는 지금 열거한 모든 작품들의 각본을 쓴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영국에서는 멜로 드라마의 신처럼 추앙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에게 사실 연출 데뷔작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 사람이 하는 사랑 이야기 중에 또 신작일 뿐이고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출연 배우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편의 에피소드가 나와요. 사랑에 관련된. 그러니까 한 에피소드당 커플이 두 명씩이라고 해도 20명이 넘는 배우들이 주인공만 나오는 20명이 넘는 그렇죠. 거죠. 영국의 대표 배우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열거를 하면요. 네. 휴 그랜트 나오고요. 엠마 톰슨, 리암 니슨, 또 콜린 퍼스, 키라 나이틀리, 앨런 링맨, 빌 나이히 이런 식의 정말 영국 출신의 네. 정말 명배우들은 우리나라 꽃미남 배우들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네.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배우들인 뭐 리차드 커티스가 나오라고 했을 때 뭐 아무 잔소리 없이 그냥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커티스의 어떤 힘과 또 역량은 대단한 것이고요. 이 사람이 그 10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휴 그랜트는 영국의 수상으로 나옵니다. 수상이 나와서 노총각 수상이고요. 수상 관저에 부임을 해서 거기서 그 어떤 하녀로 일하고 있는 한 여인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결국 어떤 그런 신분의 차이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하나 가고요. 또 한 이야기는 어떤 꼬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꼬마애가 같은 반에 있는 어떤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아빠에게 고백을 하죠. 사랑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아빠. 이러면서 이 친구가 다른 나라로 미국으로 가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럼 아빠가 고백해라. 후회하지 말고 고백해라. 그래서 공항 그 검색대 안을 뛰어 들어가서 후회하는 꼬마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10편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 각양각색의 사랑이 다 담아있죠. 그렇습니다. 친구의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뭐 바다 건너의 사랑도 찾는 경우도 있고, 사랑의 무슨 종합 선물 상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가 이제 결국 하려는 이야기는, 네, 그 사랑이라는 것이 찾아오는 방식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개 방식이 여러 개 사랑이 찾아왔을 때에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두라는 얘기예요. 이 10편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씩은 틀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유부남이 사랑을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가족의 틀과 이런 것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이 영화는 어떤 역경에 있든 뛰어넘어서 사랑을 쟁취하라 이런 영화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틀 안에 복종하기도 하고요. 어떤 영화에는 틀을 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방식들, 또 자기 감정의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과 숙명 같은 것들에 아주 순순하게 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 영화는 결론적으로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 사랑이 쟁취되는 어떤 그런 열정적인 희열보다는 어떤 삶을 통찰하고 또 삶을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것들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영화의 첫 장면은 런던의 그 공항이죠. 네. 공항에서 포옹하는 사람들로 시작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포옹을 할까? 다 사랑이죠. 그 모든 사람들이 맺어주는 건 사랑입니다. 마지막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들이 전부 다 공항에서 모이게 되는데 역시 사랑으로. 그리하여 이 세상 어디에도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을 거스르거나 자기 자신의 감정을 지나치게 밀어붙임으로 해서 뭔가를 또 어긋나게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순리대로 맞게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은 사랑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아주 따뜻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가장 지극한 사랑이 가장 지극한 슬픔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커티스의 이야기꾼으로서의 재간은 정말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 이야기꾼이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았는데, 혹시 그 사랑 이야기가 그 2시간이라는 시간 안에서 벅차가지고 막 삐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건 없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왜냐면 각각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 복잡한 드라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약 124분 정도 되는 상영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한 90분 정도밖에 안 본 것처럼 아쉬워요. 영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아쉽고요. 또 재밌는 것은 그 영화에는 그 빌리 밥 손튼 같은 미국 배우들이 카메오로 출연을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휴 그랜트가 수상인데 빌리 밥 손튼은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영국을 방문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경제 협상을 하는데 다 내놓으라는 거죠, 영국한테. 처음에는 이제 지는 것, 왜냐면 영국이 아직은 약하니까 지는 것 같다가. 이 빌리 밥 손튼이 바로 휴 그랜트가 사랑하는 그 여자에게 추근덕거립니다. 그랬더니 휴 그랜트가 갑자기 용기를 내고 화가 나죠. 그래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미국에게 다 내줄 수는 없다. 영국은 위대한 나라다라고 막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모든 사랑에 대한 이야기보다. 네.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우리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가 관객을 울릴 수 있는. 네. 그런 판이 과연 마련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저렇게 멋진 수상을 자기네 나라에서 그릴 수 있는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지금 영국 사람들이 그 미국에 대해서 느끼는 그 심정을 감독이 대변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네. 지금 특히나 그 전쟁이라는 맞아. 그 판에서 영국이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영국 보통 사람들의 심정이 얼마나 울분이 터졌으면 저 장면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환호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 러브 액츄얼리가 음악도 기가 막히죠. 뭐 워킹 타이틀의 음악은 뭐. 음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그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에서의 그 러브 이즈 올 어라운드를 패러디한 곡. 네. 그 패러디한 곡이 참 인상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러브 액츄얼리에서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 중에 한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른 그 가수거든요. 네, 예, 예. 가수 빌리 맥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가 빌 나이히죠. 예, 네. 그가 부르는 곡입니다. 이 Christmas is all around.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빌리 맥이 부르는 곡입니다. monsters all around me. And so the feeling grows. It's written in the wind. 반전에 그럼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성격들. 내용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얘는 잤어요. 1편보다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게 시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 시제를 넘나들면서 인물과 인물과의 관계를 이렇게 꿰매가는 게 굉장히 정교해서 생각보다 좋게 봤고요. 3편도 많이 기다려집니다. 참 같은 영화를 보고도 이렇게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 FM 영화음악의 청취자들이 한 영화를 보고 그 평을 올려주신 건데요. 영화 무간도 2편입니다. 저 이재훈 기자께서는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본 작품이에요. 네. 저는 사실 그 무간도 1편 작년에 개봉했죠. 네. 무간도 1편이 개봉하기 전에 이 영화에 대한 배경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러다가 무간도를 딱 봤는데 굉장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홍콩 영화가 거의 사장된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이런 영화가 홍콩에서 나왔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그 1편은 양조위와 유덕화가 주연을 했었는데 뭐 두 사람 다 홍콩에서는 뭐 많은 영화를 찍은 사람이라 또 그냥 그렇고 그런 영화들에 둘이 그냥 나왔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극장에 가서 봤는데 충격적이었어요. 그 충격이었던 것은 무간도 전편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이 영화는 이중, 그러니까 두 명의 스파이죠. 삼합회라고 하는 홍콩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네. 범죄 조직이에요. 네. 삼합회의 한 조직원이 경찰 내부에 스파이로 들어가고요. 네. 또 경찰 중에 하나가 삼합회 안에 네. 스파이로 들어가서 네. 서로 누가 배신자인가, 삼합회의 어떤 실체는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이런 거를 두고 싸우는 일종의 첩보전이에요. 첩보전인데 이 작품이 대단한 것은 그 우리가 이제 영웅본색 뭐 이 시절에 홍콩 누아르라고 하는 것이 네. 있었죠. 예. 그 미국에 있었던 미국 40, 50년대에 진짜 그 누아르를 홍콩식으로 변형했다라고 해서 홍콩 누아르라고 하는 것이 홍콩에서 이제 있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주윤발이나 장국영 이 친구들이 조금 지나가고 나서는 사장됐었어요. 그렇죠. 그 장르가 예. 사장됐다가 무간도가 본격적으로 그 홍콩 누아르의 맥을 잇고 있다라는 뜻 의미에서 그 작품은 의미가 컸습니다. 홍콩 누아르의 맥을 잇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그냥 그 치졸하고 더럽고 아주 음울하고 이런 남자들의 세계들. 그건 어떤 비장한 영웅의 세계가 아니고 서로 속고 속이고 또 죽고 피 흘리고 하는 그런 세계들. 뒷골목과 범죄 조직과 경찰들이 모두 얽힌 홍콩의 어두운 이면들을 홍콩 누아르가 그리고 있는데 네. 이 어떤 무간도 시리즈는 그중에서도 특히 그 예전에 그 어떤 원조 홍콩 누아르가 액션 씬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비중을 뒀었다면 네. 무간도는 그것을 삭제했어요. 무간도 시리즈는 액션이 거의 등장하지 네. 않습니다. 바로 이런 복잡하게 꼬인 또 캐릭터들에 상당히 집중한 드라마를 통해서 그러한 세계를 살고 있는 남성들의 심리 또 그 관계에서 오는 어떤 배신과 복수의 이야기들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나마 전편은 양조위 유독화가 나왔으니까 알만한데 네. 2편이 낯서는 것은 2편은 이 전편 이야기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서요. 과거로 돌아가다 보니까 청년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이 배우는 누구냐면 진관이하고 염은락이라는 배우인데 우리나라 네. 사람들은 도저히 모르는 배우입니다. 홍콩에서조차 그렇게 알려져 있는 배우들이 아니에요. 감독인 유희광 감독은 2편에서 모험을 시도한 겁니다. 1편보다도 이 2편은 더더욱 액션이 없고요. 네. 어떤 이 인물들의 캐릭터가 형성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면서 알 수 없는 신인들을 기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간도 2 또 무간도 시리즈는 현재 홍콩 영화의 르네상스를 주도할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네. 모든 영화계가 이 무간도 시리즈에 어떤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 그 홍콩 필름마트라고 하는 그 홍콩의 어떤 견본시장인데요. 거기에 저희 취재를 다녀온 후배 기자 말이 홍콩은 뭐 그 완전히 뭐 무간도 열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에만이 홍콩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식으로 모두가 다 무간도를 주목하고 있고 3편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그 홍콩 누아르도 또 무협 영화도 그 열풍이 사그라든 지금 홍콩 영화계에 있어서는 이 무간도의 어떤 출연은 정말 눈이 번쩍 뜰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무간도 1편을 보고 2편이 나온다는 얘기 듣고 1편만 한 2편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액션씬은 줄어들면서 좀 더 그 캐릭터 내부의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2편 드라마를 네. 엮어 나갔다고요? 예. 2편 드라마의 핵심은 또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로 돌아갔을 때 이 양쪽으로 파견된 스파이들에 얽힌 네. 그 각자의 가족들 예. 그것이 삼합회의 보스인 고은의 죽음과 얽힌 또 그 삼합회 내부의 가족적인 이야기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매체였던가요? 이 영화를 평하기를 그 홍콩판 대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대부란 영화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피아 조직, 범죄 조직 내부에서의 어떤 굉장히 그 잊을 수 없으나 훼손되어가는 가족의 가치들 또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념이 오히려 더 폭력을 조장하는 그런 어두운 세계의 그 어떤 순환 고리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 무간도 2 혼돈의 시대가 그리고 있는 그 어떤 감정의 축은 바로 그 가족을 둘러싼 정말 그 어떤 비열하고도 안타까운 이야기들이고요. 사실은 근데 바로 가족의 테마라고 하는 것이 홍콩 누아르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영웅 본색을 떠올려 보시면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자기 아이의 어떤 아이를 남기고 죽어가는 그 장국영 네. 모습이나 네. 또 형제애를 발휘하는 예. 장국영과 주윤발 예. 그 근본은 이 이 아시아 영화들의 근간은 사실 가족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모든 장르들이 가족을 기반으로 해서 드라마를 풀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홍콩 영화들이 사장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전통적인 가치들이자 본질적인 가치들이 전부 사라졌죠. 최근에 홍콩의 그 SF 판타지 무협들을 보시면 정말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는 네. 그런 작품들만이 난무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홍콩이 자신이 전통적으로 키워온 장르와 또 자신들이 너무나 본질적으로 소중히 여겨왔던 테마들을 이 무관도 시리즈를 통해서 부활시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더욱더 자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뭐 오우사민이 주윤발인이 모두가 헐리우드로 갑니다. 홍콩의 많은 영화인들이 홍콩 영화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을 하고 네. 헐리우드에서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비전을 발견하려고 하지만 유희강 감독은 절대 자신은 홍콩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네. 홍콩 토박이들의 영화인들을 데리고 이 시리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더더욱 이 무관도 또 무관도 2 앞으로 나올 무관도 3편은 홍콩 영화에 주목할 만한 흐름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편까지 나온다고 했으니 처음부터 감독이 1, 2, 3편 그 시리즈를 기획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 홍콩 누아르를 발견하고 가장 열광한 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관객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원래 그랬었는데 이 다시 그러니까 홍콩 누아르의 르네상스를 연 영화라고 하는 이 무관도 2편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들을 보일지 한번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관도 2편 혼돈의 시대의 테마 음악을 들으면서 이지훈 기자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강상희 씨 듣고 계시죠? 作修补，无对与错，但有因果，冲不开心里那心魔。若这生得失不稀罕，只想不再躲，空虚侵占我。半生剩下我孤影，永没尽头，再没自由，要继续承受。笑望长空，逆转一生天数，难敌你是你，来负我是我的道。笑望人生路，内恨最深。看破了没有绝对的结果，吹不熄恩怨的灯火。生与死，分不清欢笑与悲哀。若这生得失不稀罕，只想不再多，空虚侵占我。下半生剩下我孤影，永没尽头。再没自由，要继续承受。笑望长空，逆转一生天数，难敌你是你，来负我是我的道。笑望人生路，爱恨最深，已到灭到，日后谁被操纵？ 무간도 2편의 테마음악 들어갔습니다. 자, FM 영화음악 주소를 제가 오늘 선물에 알려드리지 않았죠? 아, 우편번호가 150에 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입니다. 또 인터넷으로는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께 유니버설 뮤직에서 제공하는 Love Actually 영화음악을 좋은 사연 올려주신 분들께 드리고요. 또 청취자 초대 상영회가 있는데요. 중앙시네마에서 준비한 설왕 설레 영화제. 눈이 오면 설레는 마음으로 보고 싶은 영화를 모았다는 이 영화제. 기간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고요. 이것은 초대권을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 나온 영화들 필름 2.0의 이준 기자 통해서 추천을 받았는데요. 이 외에도 야마카시안 영화 개봉한다는 거 아세요? 어빛 들으면 꼭 일본 영화 같죠? 하지만 아리엘 지툰, 줄리앙 세리 감독의 프랑스 영화 제목입니다. 릭 베송이 제작을 맡았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야마카시는 일본어가 아니고요. 아프리카 토종어라고 합니다. 1999년경부터 파리 뒷골목에서 시작된 익스트림 스포츠인데요. 야마카시는 원래는 강한 마음, 강한 신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냥이나 전투에 앞서서 부르는 초인이라는 구호로도 쓰였던 그런 단어라고 하는데 뭐 장애물 넘기, 멀리 뛰기, 줄타기, 점핑 뭐 이런 묘기에 가까운 스포츠인데 프랑스에서 아웃사이드들이 부패한 권력에 항변하는 목소리로 단결하게 만들었던 의미가 깊은 스포츠. 따라서 흑인이나 아랍인, 동양인, 아프리카인들이 이 영화에서 선의 자리에 서고요. 그에 대항하는 자리, 악의 편에는 백인이 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냥 액션 영화는 아닌 어떤 선악의 구도가 있고 거기에 백인 그리고 그 밖의 인종에 대한 어떤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저항까지 읽어낼 수 있는 영화라고 하는데요. 어떤 영화인지는 가서 보셔야 알겠죠? 또 우리의 빌리라는 영화도 있는데요. 스위밍풀에 나왔던 그 젊은 여배우 기억나세요? 섹시하고도 어떤 파무파탈적인 이미지를 보여줬던 레빈 사니에르 그녀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를 원작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원작에서는 연극계에 종사하는 네 주인공이 엇갈린 사랑을 하게 되고 결국은 파국을 맞는 그런 비극이었죠. 이 영화에서는 영화감독 지망생인 줄리앙, 그의 친구 릴리, 또 줄리앙의 어머니이자 유명 배우인 마도, 또 마도의 연인이자 영화감독인 브레이스, 이 네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자, 보통 문학작품을 영화로 만들면 많이들 혹평도 하고 실망도 하는데 문학은 언어만으로 모든 것을 구사해야 하지만 영화는 영화 특유의 문법이 있죠.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언어를 어떠한 요소로 다시 바꾸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연기, 세트, 구상 같은 영화만의 언어 한번 살펴보시면 문학과 영화의 비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영화의 감독은 클로드 밀러입니다. 샬롯 갱스브루가 주연한 귀여운 반항아의 감독으로 유명하죠. 자, 원작을 얼마나 세련되게 영화로 옮겼는지 기대가 되는 영화입니다. 우리의 릴리. 오늘 FM 영화음악 새로 나온 영화들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고 강하게 추천해드린 영화도 있고요. 잠시 소개해드린 영화도 있었는데 저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아주 일부분만 봤는데 제가 소망하는 것은요. 좋은 영화는 제발 좀 2주 이상, 3주 이상 극장에 걸려서 좀 일하다가 나중에 가서 영화극장을 찾아도 보고 싶었던 영화를 좀 마음껏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중에서 좋은 영화들 제발 빨리 극장에서 간판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저와 똑같은 심정을 사실 김현정 씨가 예전에 적어주셨죠. 요즘 우리 영화 배급 시장은 헐리우드 시스템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막강 배급력으로 많은 수의 스크린을 확보하고 엄청난 마케팅 비용을 들여 광고한 후 2, 3주 안에 승부를 보는 이런 시스템. 기대하던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이 많다는 점에서 좋을 수도 있지만 작품성이 좋아서 입소문을 타고 충분히 흥행 가능한 영화 같은 경우는 상영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편식하다 보면 영화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색다른 영화를 언제든 볼 수 있는 그런 풍토, 그런 세상을 꿈꾼다고 하셨죠, 김현정 씨. 자, 오늘 마지막 곡 여러분 모두와 함께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영화 편식하지 않은 그런 세상을 한번 꿈꿔봅니다. 영화를 편식하지 않으면요, 세상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다른 삶에 대해서도 마음을 조금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허황된 꿈까지 꿔봅니다. 자, 간호사이신 김지은 씨 지금 이 시간도 듣고 계세요? 본인을 여자 경비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FM 영화음악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영화 킬빌의 음악 랜스 스나트라가 부른 뱅뱅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은,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And he was six. We rode on horses made of sticks. He wore black and I wore white. He would always win the fight. Bang, bang, he shot me down. Bang, bang, I hit the ground. Bang, bang, that awful sound. Bang, bang, my baby shot me down. Seasons came and changed the time. When I grew up, I called him mine. He would always laugh and say, remember when we used to play? Bang, bang, I shot you down. Bang, bang, you hit the ground. Bang, bang, that awful sound. Bang, bang, I used to shoot you down. Music played and people sang. Just for me, the church bells rang.